당신만을 사랑해. 온 세상이 변해도 나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. 그댈 사랑해, 너를 사랑해. 덕글째 내게로 불러온 당신. 사랑해, 덕후째 내게로 불러온 당신.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을 사랑해. 세상이 변해도 나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. 그댈 사랑해, 너를 사랑해. 덕후째 내게로 불러온 당신. 내게로 불러온 당신.